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계적인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인격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감정 있게 하시고, 느낌 있게 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참 기분이 좋은 거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재미. 이 사람이 먹지 않고 산다.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이 먹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지십니다. 처음 기적도 잔치 자리에 가신 예수. 가나의 혼인 잔치가 첫 번째 기적인데 먹는 데 가서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시죠. 또 배고프다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계속 먹이세요. 제자들과 함께 또 어디 가는데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게 먹을 걸 계속 가져오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또이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베다니에 가시면 또 나사로 집에 항상 들리셔서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는 겁니다.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 가루가 쭉 떡가루가 막 내리죠. 그거를 40년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가루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까지 비교해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성찬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죠. 이 먹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으로 알고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대충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큰 축복으로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대충 때우고 말지 밥은 때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먹는 거에 대한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입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먹으면 포만감이라 해서 배가 부르면 또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은 생명입니다. 먹는 게 생명.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만 굶겨 놓으면 뭐 맥을 못 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으면. 또 먹는 것은 생명인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일 있으면 잔치합니다. 오랜만에 아들, 딸이 오면 또 잔치합니다. 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밥이나 먹지. 밥이나 먹지.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금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다 굶어라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먹는 기쁨 속에서 그것을 중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좀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면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금식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 잘 먹. 날마다 우리에게 이 먹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백합포보다 훨씬 귀하다.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을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축복이다. 축복이다. 자, 똑같은 먹는 것을 먹어도 누구랑 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누구랑 먹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랑 먹고 있는가? 주님과 먹고 있다. 주님. 주님과 마지막 먹은 이 지금 식탁을 성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식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셔서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것 먹으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떡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교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얻었음을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2절 보면 떡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뭐 당연히 떡 이만한 떡에서 이제 떼어 주시는 거 당연한 건데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받아라. 떡을 찢어서 주시면서 제자들이 받았을 때 이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받아 그 제자들이 식인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의미를 알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알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지금 성찬 예식을 하고 있어요. 너희와 나의 관계는 바로 내 떡, 내 살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있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성찬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떡을 먹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떡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저 살을 찢길 것이다. 찢겼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으면 구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뭐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다가 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영양분이 됐든 뭐든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먹으면 빙빙 돌아요. 또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막 배가 불러요. 잘못 먹으면 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 내 몸에 어떤 영향인지 꼭 미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영향을 미쳐야 돼. 내 육체에 영향을 미쳐야 돼. 그것이 구원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구원받았지. 그럼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지. 이것을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 이게 변화가 안 된다. 왜 변화가 안 될까?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시지 않아서. 그분이 떡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 영향력을 미쳐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변화되지 않은 삶을 계속하는 거죠. 10년이든 20년이든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우리가 배가 막 고파요. 그런데 이 배부른 사람 옆에 가서 딱 앉으면 나도 배가 부를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갈비를 막 뜯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배가 부를까?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배가 고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생명이 넘쳐가지고 기뻐하고 이걸 보면서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배고프지? 나는 왜 배가 고프지? 나는 왜 변화가 안 되지? 직접 내가 먹어야 돼.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배부르지 않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다? 원망과 불평이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예수님을 내가 먹지 않았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줬던 것들이 잘 안 끊어지고 또 옛생각, 옛순간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 떡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와서 역사하면서 내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건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안 들어오니까. 모든 음식은 내 속에 들어가면 어떤 모양으로라든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그 살을 먹는 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주신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야 돼. 내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시는 그때 그분이 생명의 떡이 돼서 나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나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받았다고 한 그 사실에 구원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확인합니다. 어, 내 안에 살아 계시구나.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격이 나와요. 아, 내가 구원받았지.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떡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주님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살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생명의 떡이신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뭔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떡, 주신 떡은 구원의 떡이라, 구원의 떡.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한번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날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날마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영적으로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평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젖을 1년쯤 먹었으니까 내가 평생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비결은 뭔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떤 확인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하루하루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분이 활동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을 먹을 때 생명의 떡을 먹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만나가 안 내려오면 굶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도 안 내려오면 또 굶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달 안 내려오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죽겠죠.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계속 살아가는 생명줄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떡인 동시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1월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성찬 예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그 살이 이제는 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양식이다. 나의 생명을 확인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을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확인을 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 그날뿐만 아니고 이제 매주 매일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23절 보면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어요. 제자들 다 마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모두가 마셨어요. 열두 잔을 가지고 마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실 때 돌려가면서 이만큼씩 그렇게 다 마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열두 제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한 잔을 가지고 12명이 같이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생명의 공동체다. 공동체. 하나라고 하는 거야. 죽어도 변치 않는 약속을 그 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맹, 뭐 혈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혈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랬지만 결국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 나는 예수님의 그 피로 연합된 한 공동체 일원이었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지 못했지만 나머지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맺은 그 혈맹을 다시 한번 지켜가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성령 받은 이후에 그렇게 감당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바로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하나의 연합된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피를 나눈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질 수 없고 떼어질 수 없고 분열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룟유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베드로도 이제 곧 세 번 부인할 것 뻔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것 뻔한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피로 혈맹을 맺자.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되고 너희들끼리도 이제는 내 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까다로운 사람이 돼요. 저도 까다롭고 다 까다롭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개성들이 다 강해요. 누구 말 잘 안 듣는 그런 성품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셔. 제자들 하나하나 다 받아주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을 성찬식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덮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서로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마음에 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서로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내가 주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리고 주님은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덮어오세요. 그리고 용납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24절 보면 이것은 나의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이렇게 언약의 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이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많은 거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이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하면 내 말을 어기면 나도 너희들과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다. 그거를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다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는 때 그 계약은 깨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바람에 고생고생합니다. 나중에 나라까지 없어져요. 다 흩어집니다. 수백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깼어요. 처음에 이 계약령을 들어보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요, 살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깬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은 했지만 이거를 지키지 못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알아. 그래서 이 언약을 새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만 붙잡고 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게. 다시 죄로 징계하는 것은 없을 거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피를 우리가 마시면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 기억하시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덮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이고 주님이 말씀하셔서도 나는 온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덮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내 이 더러운 죄들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 개인의 구세주 주신 것을 퍼스널 세이비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되셔서 내가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예, 그러고 가면 안 돼 하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갖다 놓으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마지막 그 몸의 피와 살을 다 찢기시면서 다 흘리시면서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확인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은 이제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신 이후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또 다른 떡이 되어야 된다. 또 다른 잔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성찬 때 떡이 선택되어서 축복받은 떡이 됐는데 이것이 나눠지려면 찢어져야 됩니다. 그냥 먹어 하지 않습니다. 떡을 다 칼로 자르거나 손으로 다 뗍니다. 그래야 나눠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성질 그대로 고집 그대로 옛모습 이대로 있으면요 나눠지질 않아요. 이걸 찢어야 되는 거예요. 찢어야 내가 찢겨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 고집이 찢어져야 되고 다 교만도 찢어지고 옛생각 다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떼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붙잡힌 또 다른 떡이 됐는데 이 떡이 찢어져야 돼요. 떼어져야 돼요. 여기 떼어라고 그랬는데 영어 보면 broke the bread. 깨지는 거예요. 깨져. 부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깨뜨렸어요. 브레이크. 깨트리자 거기서 향이 났어요. 기드온 산맥 용사에서도 항아리에 향불, 이 불을 들고 가는데 항아리를 탁 깨니까 빛이 확 비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감춰 있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로 오신 그분이 땅 속에 묻혀져서 썩어가지고 이게 찢겨져 나오면서 새싹이 돋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찢어져야지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찢기를 원하세요. 내 고집을 다 찢어가지고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또 생명의 피를 마신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죠. 성찬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 그냥 하나 먹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성찬 예식을 행하시기 전에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장 후반에 가면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성찬 예식을 행했지 너희들이 이제 세계명을 주는데 너희 자신을 찢어 너희 자신에 있는 피를 흘려 그것을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 나를 찢는 내가 찢어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 사랑을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가지고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쓰실 수도 없어요. 나눌 수도 없는 것이죠. 나눔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나누는 게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 안 나누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안 나누면 이 20세기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뭔가? 교회들이 안 나누고 안 나누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눕니다. 공산, 공평하게 나누는 주의가 생겼어요. 안 나누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속아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훨씬 더 멋있는 거라고 나누는 데는 그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나눔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10년 이상 지금 오랜 동안 소말리아, 인도, 뭐 르완다, 방글라데시 교민촌을 나누면서 봉사로 실천을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나눠주는 거래. 사랑이 나눔인데 그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눔이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인데 전쟁도 이긴다는 거예요. 슬픔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나눠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누라 그 표현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찬의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그냥 앉아가지고 와 좋다가 아니고 일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이 작은 것들이지만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가서 베푸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그 생명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깨서, 나 자신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서 그 나눔에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